Америка, Богу, не бывает опозданий. Так что ж там ангелы поют такими злыми голосами? Или это колокольчик здесь зашелся от рыданий? Или я кричу коням, чтоб не несли так быстро сани, чуть помедленнее кони, чуть помедленнее. Умоляю вас, скачь, не лететь. Но что-то кони мне попали привередливые, коли дожить не успел, так хотя бы допеть. И я коней напою, и я куплет допою, хоть немного еще постою на краю. 영화 백야 중에서 야생마, 블라디미르 비소츠키의 노래로 오늘 첫 곡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축하 사연이 많이 와 있는데요. 독특한 축하 사연도 많습니다. 일단 생일 축하 사연은요. 하이텔레 장휘 씨가 유정 씨 생일 축하해 주셨고요. 또 대구의 권현성 씨가 귀여운 여동생 유정이가 서울에 살고 있는데 너무너무 보고 싶어하고 또 너무너무 귀여워한다는 이런 얘기를 꼭 전해달라는 그런 사연도 올라와 있네요. 그런가 하면 군산의 황인선 씨 축 하숙집 통신 개통이라는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하숙집에 드디어 하이텔 통신을 개통을 했나 봐요. 앞으로 사연 많이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이틀의 김승기 씨 영장이 나왔다고요? 그런데 웬 축 영장입니까? 김승기 씨는 언제나 저보고 언니라 그래서 저는 남자 여자분인가 했는데 남자분이었네요. 여하튼 영장 나왔다고 하니까 뭐 섭섭한 기분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축이라는 말로 스스로 위로하신 것 같은데요. 자, 제가 좋은 음악으로 또 위로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험 때문에 아주 고생하시는 봉천동의 별이씨께서 신청하신 곡인데요. 영화 Happy Together 중에서 터틀스의 노래입니다. 역시 친구 쫄리, 광숙, 윤희, 윤미, 수희, 유정, 세희 그리고 동생들과 시험 잘 보라고 공부 열심히 하라는 사연 보내주신 대전 중구 대흥 3동의 장정숙 학생께도 띄워드립니다. Happy Together.

700-8883 우리 영원히 헤어지지 말자. 음악 들을까? 700-8883 우리 이별의 음악은 듣지 말고 사랑의 음악이나 그리움의 음악만 듣자. 700-8883 심심할 때 음악 퀴즈 어때? 700-9993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왜 울지? 넌 그것도 모르니? 700-9950 왜 그래? 아기는 뱃속에서 듣던 엄마의 심장소리를 못 듣기 때문에 우는 거야. 너 어떻게 알았어? 700-9950 바로 퀴즈 바로 만족. 700-9950? 그래 전화 퀴즈야. 한번 해봐. 예뻐지고 싶으면 700-6888 얼마 전 새 영화 시간을 통해서 소개해드렸던 작품이죠. 1950년대에 나온 같은 제목의 필름 누아르의 고전을 리메이크한 영화 Night and City 중에서 Great Pretender였습니다. 원래는 플래터스의 노래인데요. 프레디 머큐리가 리바이벌한 곡이었습니다. 영화는 뉴욕의 가난한 뒷골목을 무대로 해서 허황된 꿈을 쫓을 수밖에 없는 그곳 사람들의 소외의식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인공 해리는 사고당한 사람들을 부추겨서 고소하게끔 만든 뒤에 자기 밥벌이를 하는 삼류 변호사입니다. 중년의 나이에 가정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해리는 겉으로는 큰 소리를 뻥뻥 치지만 실제로는 마음속 깊이 절망을 안고 있는 사람이죠. 그의 모습은 한마디로 아메리칸 드림의 허상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뉴욕의 뒷골목이라는 어두운 공간, 그리고 현대인들의 뿌리 깊은 절망감. 이 두 느낌을 철저한 내면 연기로 표현해내고 있는 주인공, 해리. 이 역할에 가장 잘 어울리는 중년의 연기자로는 여러분 누가 떠오르십니까? 70년대 미국이 낳은 최고의 배우, 바로 로버트 드니로입니다. 오늘과 다음 주의 시간에 걸쳐서 FM 영화음악에서는 이 로버트 드니로의 얘기를 준비했는데요. 우선 음악 한 곡 듣죠. 그의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초기의 대표작이죠. 비열한 거리, 민 스트리트 중에서 Be My Baby, 로네츠입니다. 더티 댄싱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에도 들어있어서 아주 귀에 익은 곡이죠. Be My Baby, 로네츠의 노래를 비열한 거리 중에서 들었습니다. 이 영화 비열한 거리는 뉴욕의 슬럼가인 리틀 이탈리아에서 성장한 마틴 스콜세스 감독, 그리고 로버트 드니로, 이 두 사람의 자서전적인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드니로가 맡은 자니 보이는 친구이자 마피아의 고리대금업자인 마이크를 피해서 도망다니는 청년입니다. 빌린 돈을 갚지 않아서지요. 자기를 감싸주는 친구 찰리, 하비 케이틀의 우정도 뒤로 한 채 건물 옥상에 올라가서 허공에다 미친 듯이 총을 쏴대는 자니 보이. 그의 광기 어린 행동은 이탈리아계 미국인들의 불안감, 그 혼란상 모두를 보여주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영화 속의 자니 보이처럼 실제의 드니로 역시 방탕한 청춘기를 보냈죠. 상징주의파 화가인 아버지와 역시 화가 지망생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는데요. 드니로가 두 살 되던 해인 1945년 부모가 이혼을 하는 바람에 그저 어머니 손에서 그 뒤에는 크게 됩니다. 리틀 이탈리아로 이사 온 것도 이 무렵이고요. 10살 되던 무렵부터 배우가 되겠다고 결심한 드니로는 뉴욕의 드라마틱 워크숍에 참여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환상을 현실로 옮기기 위해서 온갖 어려움을 다 참아내야 하는 이 연기 수업. 어린 10살짜리 아이에게는 무리였죠. 몇 개월 만에 포기하고 맙니다. 드니로는 그때부터 마음을 잡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16살이 되던 해에는 결국 학교에서까지 퇴학 처분을 당합니다. 그 뒤에 계속 불량배들과 어울려서 어두운 생활을 드니로는 계속하게 되죠. 그런 그를 살려낸 것은 어릴 적 꿈이었던 연기자에 대한 욕망이었죠. 자, 늘 그의 이름 앞에 붙어 다니는 수식어 중에서 하나가 완벽한 연기자라는 것인데요. 그 전설을 낳기한 영화 대보 2편 중에서 음악 들어보죠. 대부 2편의 테마 Love Said Goodbye 니니로서의 트럼펫 연주였습니다. 로버트 니로는 큰 부담을 안고 대부 2편을 시작합니다. 당시 최고의 명성을 날리던 마론 브란도의 청년 시절을 연기해야 됐기 때문이었죠. 게다가 그가 맡은 역할은 시실리아 말밖에 할 줄 모르는 인물이었는데요. 그래서 그는 완벽한 언어 구사를 위해서 직접 시실리아로 건너가서 그곳 사람들과 함께 몇 개월을 생활합니다. 그 결과 드니로는 영화 속에서 시실리아 말을 완벽하게 구사하게 되었죠. 이 한편의 영화로 드니로는 관객과 비평가들의 우려를 말끔히 씻어냈습니다. 드니로의 이런 완벽성은 그를 배우의 길로 이끌어준 스승의 덕이 큽니다. 그가 연기자가 되겠다고 결심한 1960년대 영화계는요, 마론 브란도, 더스틴 호프만 같은 강렬한 개성파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을 때였죠. 그리고 그 뒤에는 이 배우들을 배출해낸 두 개의 스타메이커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리 스트라스버그가 경영한 액터즈 스튜디오고요, 또 나머지 하나는 스텔라 아들러의 드라마틱 아트 스쿨인데요. 드니로가 선택한 것은 뒤편 후자인 드라마틱 아트스쿨이죠. 이 드라마틱 아트스쿨의 교장인 스텔라 아들러와 또 초청 강사로 학생들에게 연기 지도를 해주던 리 스트라스버그, 이들은 천부적인 끼가 넘쳐흐르는 드니로를 유심히 관찰합니다. 그리고 그가 어린 시절의 성장 환경 때문에 굳게 닫아두었던 그 마음을 연기 그 자체에만 쏟아붓도록 철저하게 도와주지요. 드라마틱 아트스쿨을 그래서 무사히 졸업한 드니로는 곧바로 세계의 연극 무대에 뛰어듭니다. 독일, 파리 이런 여러 곳의 무대에서 연기력을 쌓은 것이죠. 영화는 그가 뉴욕으로 다시 돌아오던 해인 1967년 브라이언 드 팔마 감독을 만나면서 그때 데뷔를 하게 됩니다. 드 팔마 감독과 함께 Greetings, The Wedding Party, 또 Hi Mom 이런 세 작품을 내리했습니다마는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죠. 그래도 드 팔마 감독과의 인연은 끊이지 않고 계속돼서 대스타가 된 뒤에도 그의 영화에 출연한 적이 있는데요. 권모술수가 뛰어난 마피아 보스로 악역의 이미지를 보여줬던 영화였죠. 언터처블 중에서 오페라 아리아곡 한 곡 들어보죠. 레온 까발로의 팔리아치 중 의상을 입어라. 플라스도 도밍고의 노래입니다. 벼락부자 같은 천박한 이미지의 마피아 보스를 연기하기 위해서 몸무게도 느리고 머리도 주위에서는 가발을 쓰라고 하는데도 직접 빡빡 깎은 그 정도의 열정을 보인 그런 영화죠. 주연도 아닌데 말입니다. 자, 언터처블 중에 삽입된 오페라 아리아, 레온 카발로의 팔리아치 중에서 의상을 입어라, 플라스도 도밍고의 노래였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드니로가 영화배우로서의 성공을 예약한 작품은 비열한 거리, 민스트릿이었습니다. 그 뒤에 대부 2편으로 아카데미 조연상을 수상하면서 드니로는 이제 그 연기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셈입니다. 하지만 그의 연기 세계를 얘기하면서 이 사람과의 만남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마틴 스콜세스 감독이죠. 두 사람은 비열한 거리 이후 90년 굿펠라스, 좋은 친구들에 이르기까지 20년을 넘게 함께 작업해왔는데요. 감독과 배우 관계를 넘어서서 이제는 친구 사이로 눈빛만 봐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편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드니로의 대표작들 중에서 많은 영화들이 또 이 스콜세스 감독일 것이기도 하고요. 그 가운데서 깐느 그랑프리를 수상했던 택시 드라이버는 두 사람 모두에게 잊지 못할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자, 음악 듣고 얘기 계속하죠. 택시 드라이버의 테마입니다. 영화 택시 드라이버의 테마였습니다. 어깨를 움츠린 구부정한 체구에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 같은 눈빛, 그리고 젊은 나이에는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끈적끈적하고 음울한 분위기. 소외되고 굴절된 현대의 젊은이들을 대표하는 것 같은 택시 운전수 트래비스는 정말 드니로라는 배우가 창조해낸 또 하나의 인간형이었죠. 스콜세지 감독이 영상화하고 싶어했던 고독한 젊은이의 모습을 로버트 드니로는 100%가 아닌 200%까지 표현해낸 것 같습니다. 드니로는 이 역할을 위해서 실제 뉴욕에서 택시 운전수 생활을 체험했었는데요. 이런 그의 철저한 분석은 그 뒤의 작품 분노의 주먹, 레이징 불에서도 아주 극에 달하게 되죠. 이 영화는 라모타라는 실제 인물을 그리고 있는데요. 드니로 자신이 직접 영화 소재를 찾아냈다고 합니다. 어쨌든 드니로는 스콜세지 감독과 거의 완벽할 정도로 호흡을 맞춰서 촬영에 들어갑니다. 처절한 승부근성으로 왕좌를 차지한 명복서 제이크 라모타. 그는 질투와 폭력 때문에 아내와 동생으로부터 버림을 받죠. 하지만 왕년의 영광만을 간직한 채 자신의 절망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런 비참한 영웅의 모습은 코미디언이 된 뒤에 그가 휴게실 거울에 비친 자기 자신과 얘기를 나누는 장면, 거기서는 크게 달하죠. 파이팅 포즈를 취하면서 보스는 나다, 이렇게 외치는 라모타. 로버트 드니로의 그 모습, 그 장면 직접 들어보시죠. Everything all right? Yeah. Ready? You got about 5 minutes. Okay. Need anything? Nah. You sure? I'm sure. A lot of people out there. Yeah, it's crowded. Go get him, champ. 음악이 너무나 아름다우면 상대적으로 영화가 더욱 비참하고 처절하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요. 얼마 전에 가을 하늘이 너무나 맑기 때문에 슬프다는 사람의 얘기를 들었는데 이 음악을 들으니까 로버트 데니로가 연기한 제이크 라모타의 모습이 너무나 대조가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레이징 불에 삽입된 마스카니의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의 간주곡이었습니다. 데니로는 이 분노의 주먹 레이징 불에서 은퇴 뒤에 몸이 불어버린 그 권투 선수 라모타를 연기해내기 위해서 72kg이던 몸무게를 98kg까지 불렸다는 일화 너무나도 유명하죠. 연기란 단순한 제스처가 아니라 육체를 기본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타인으로의 변신이다. 배우란 무엇인가에 대한 로봇 드니로의 생각인데요. 그는 자신의 이런 연기관을 철저하게 행동으로 옮긴 것이죠. 그리고 그 노력의 대가로 그는 아카데미 주연 나무상을 수상했습니다. 주연과 조연, 이 2개 부문을 수상한 몇 안 되는 연기파가 된 것이죠. 이제 70년대까지의 드니로의 얘기를 마무리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은데요. 다음 주 이 시간에는 변신의 천재라고 불리우는 로봇 드니로의 구체적인 연기 세계, 그리고 베일에 쌓여진 사생활에 관한 얘기 들려드릴게요. 로버트 드니로의 필모그래피를 보면요. 다양한 역할을 소화해내는 배우인데 비해서 서부극이나 멜로물은 그리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대신에 월남전에 관한 영화는 몇 편 되는데 그 중에서 마이클 치미노 감독의 니어헌터는 한 청년이 월남전에 참전하면서 겪게 되는 몰인간성 그리고 인생에 대한 회의 그런 것들이 그의 무표정한 연기 속에서 아주 잘 살아나고 있는 작품이죠. 디어헌터 중에서 듣습니다. 존 윌리엄스의 기타 연주로 들어보는 카바티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입니다. 광주 서구 양삼동에서 세 장의 편지를 아주 정성스럽게 적어주신 안창욱 학생, 잘 들으셨습니까? 영화 여인의 향기 중에서 뽀로우나 까베사 탱고를 추는 장면에 흘러나왔던 그 음악이었습니다. 하이텔의 임재환씨, 가을 프로 개편에 대한 좋은 충고의 말씀 적어주셨는데요.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가 잘 참고하겠습니다. 자, 이젠 가을, 서늘한 날씨, 매일 졸기만 했는데 이젠 깨야 할 것 같다는 그런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서울 노원구 공릉이동의 김민영씨, 그리고 신청곡이 많이 밀렸을 테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하면서 신청곡을 적어주시지 않으셨어요. 인천남구 주한노동의 이미휘 학생, 마음씨가 너무 고마워서요. 눈물이 날 정도입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 곡 여러분께 띄워드릴게요. 영화 피아노 중에서 Sacrifice, 홀리 헌터의 연주 들으시면서요. 홍동식 프로듀서와 저 정은임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